푸른 밤 종현입니다. 말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을 할 때 구체적인 숫자를 넣으면 된대요. 오늘 밤까지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을 밤 12시까지 보내드릴게요 라고 바꾸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명확하게 안 하죠. 조만간, 언제 한번, 당분간, 주말쯤 이런 애매한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넣어서 얘기하면 갑갑할 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일도 약속도 제쳐놓고 시간 맞춰 찾아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2시간 동안 좋은 노래, 좋은 얘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제 책임감 좀 있어 보이나요? 6월 2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뱀파이어 위크엔드의 옥스퍼드 코마였습니다. 발랄하네요. 이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뱀파이어 위크엔드여서 막 기타가 쨍쨍쨍하고 드럼이 두구당당당당 할 줄 알았는데 귀여운 그리고 발랄한 소프트한 곡이었습니다. 금요일이네요. 벌써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휙휙 가죠. 빠릅니다, 시간이. 네, 오늘은 여행작가 태현준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롱굿바이스에서 태현준 씨 모실 건데요. 지난주에는 모로코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름도 좀 생소하고 좀 헷갈렸어요. 전 모나코인 줄 알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모로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렇게 또 좋은 곳이 있구나 하나 배워갔는데요. 참 모르고 있는 거에서 좀 배움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모로코라는 나라를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풍경이 이쁜 곳이 많다고 해서. 네, 이번 주엔 또 어떤 곳으로 우리를 초대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고요. 푸른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시저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여러분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축구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리오넬 메시가 이곳을 연고지로 하는 팀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죠. FC 바르셀로나는 축구의 도시답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홈구장으로도 무척 유명합니다. 스페인어로 이 구장의 이름은 캄누. 바르셀로나 메트로를 타고 마리나 크리스티나 역에 내리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캄누의 좌석수는 대략 98,000석 정도. 캄누는 그래서 축구뿐만 아니라 최고의 스타들이 공연을 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는 세계적인 밴드 U2가 9만 명의 관객 앞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캄누 역사상 최고의 공연으로 손꼽히는 건 놀랍게도 U2가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팝의 왕, 마이클 잭슨. 1988년 마이클 잭슨이 이곳에서 공연할 당시 무려 98,000명의 팬들이 와서 그의 공연을 봤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공연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95,000명이라니요. 캄누의 관중석에 앉아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그의 음성을 다시 들어봅니다. 마이클 잭슨, Man in the Mirror.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As I turned up the collar on my favorite winter coat, this wind is blowing my mind. I see the kids in the street with not enough to eat. Who am I to be blind, pretending not to see their need? A summer's disregard, a broken bottle top, and a one-man soul. Stop.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은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들었습니다. 네, Man in the Mirror 들으니까요,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5살 때 데뷔를 했나요? 잭슨5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가 어른이 된 후에 마트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트 하나를 통째로 빌립니다.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을 또 섭외를 해서 마치 마트에서 자연스럽게 쇼핑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게 시키고요. 그 마트에서 난생 처음으로 카트를 밀며 쇼핑하는 걸 즐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사실 즐긴다라기보다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좀 세상을 느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스타가 된 사람들은 고독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태어나서 마트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느껴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거금이죠. 마트를 하루 동안 빌리려면 그런 거금을 들여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보면서 전 마음이 되게 찡했어요. 아,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뭔가 그런 높은 위치에 자리한 사람들은 그런 고독함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니까 또 마이클 잭슨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 네, 오늘은요, 손편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전 중구에서 신은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쫑디, 안녕하세요. 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사연은 처음 써보는데 좋아하는 색 편지지를 고르고 또 오랜만에 만년필을 들으니 기분이 꽤 괜찮네요. 아, 저는 종현 DJ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요. 직장 다니면서 이직 준비하면서 밤에 라디오를 들어요. 전에는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이때에 하고픈 것도 다 못하며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종종 우울했어요. 낮엔 업무 스트레스, 저녁엔 공부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엔 즐거워만 보이는 친구들,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 그냥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히 살까 했었죠. 그런데 라디오를 듣다가 하고픈 걸 즐겁고 열심히 해내는 종현 DJ가 너무 멋져 보여서 요즘은 저도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하고픈 거라며 즐겁게 살고 있다고 편지 보낼 날이 오겠죠. 앞으로도 종종 손편지 할게요. 종현 DJ도 푸른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무진, 그녀는 모르죠 들을 수 있을까요? 항상 고마워요 보내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글씨가 너무 이쁘시네요. 노랑색 편지지에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낮에는 업무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저녁엔 공부하시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발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많은 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해요. 자주 보내주세요. 손편지 읽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글씨 진짜 예쁘시다. 미국에서 이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미국 인디애나에 살고 있는 환갑을 훨씬 넘은 할매랍니다. 제게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 한국 울산에 사는 두 남매, 솔비와 원일이의 졸업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우리 부부와 지난 6년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그리운 한국을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종종 한국 노래도 보내줬는데요. 솔비가 좋아한다는 여러 노래들을 들으면서 좋은 노래들은 세대차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답니다. 솔비는 이번엔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원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매일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SM 더 발라드의 숨소리입니다. 이야, 네. 이신님이 미국에서 멀리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 두 분이, 이 세 분들이 친하게 됐을까요?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펜팔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전 펜팔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서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 이야기도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청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떠나기 전엔 늘 망설이게 돼요. 떠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떠나면 알게 됩니다. 떠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께 떠나야 할 이유를 알려줄 분, 여행 작가 태연준 씨와 함께합니다. Long Goodbyes. Down by the lake, warm afternoon, breeze. 귀로 즐기는 여행 시간이죠. Long Goodbyes. 함께할 분은요, 세계 각국에 작별 인사를 남기고 돌아온 여행 작가 태연준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주는 여행을 잠깐 쉬었고요. 아, 정말요? 예, 다음 주부터 또 경상도 여행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예, 예. 아, 저는 여행 가기 전에 네. 준비하는 그 기간도 참 설렐 것 같아요. 예, 많이 설레고 또 기대가 되고 그 네. 루트라던가 네, 뭐 네, 어디를 네. 갈지 이렇게 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네. 예, 재미있죠. 아, 저는 사실 태연주 씨를 뵈면요. 뭔가 항상 이렇게 설렘이 느껴지고 활기차신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유, 제가 종현 씨를 봤을 때도 그 느낌을 받는데 아, 서로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럼 태연준 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여행을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할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안 할 때는 이제 보통 집에서 쉬면서 네, 그 갔다 온 거에 대한 글을 쓰거나 아. 예, 또 다음 여정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늘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난번 모로코 여행 얘기 듣고 많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 1097님, 태연준 씨랑 종현 씨의 여행 얘기 듣다가 저도 이때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서 표부터 사버렸어요. 모로코는 아니고 군산행 기차표예요. 2박 3일 여행하고 올게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표를 사십니다. 예, 네. 아, 군산을 가시는 거군요. 네. 전라도. 군산은 추천해 줄 게 무엇이 예, 있을까요? 저는 군산하면 떠오르는 게 네. 빵집이 떠오르거든요. 네, 저도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검색해 보시면 네. 그 군산은 굉장히 유명한 빵집 하나가 뜰 텐데 네, 네. 제가 그 빵집에서 빵을 먹어본 다음에 네.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은 그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빵집이 무슨 맛집이 될 수 있을까 네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빵을 먹는 순간 네. 아 맛집이 맞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꼭 방문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무슨 빵이 맛있어요? 단팥빵을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기본적인 빵인데 상당히 맛있나 봐요. 예, 기본적인 빵들이 가장 맛있고 뭐 단팥빵이라든가 네. 그 소보로빵 이런 그 기본적인 빵들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 저도 한번 꼭 가서 먹어봐야겠네요. 4503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준비 중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공부도 안 되고 답답해서 훌쩍 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롱굿바이스 들으니 더 떠나고 싶네요. 네, 공부 중인데 롱굿바이스 태연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더 가고 싶다 이런 사연 보내주신 것 같고요. 다들 떠나고 싶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네. 저도 너무 떠나고 싶어요. 아, 한번 떠나셔야 될 텐데요. 근데요, 사실 이렇게 태연주 씨랑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요. 예. 너무 자세히 알게 돼서 마치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예. 멤버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모로코나 막 이런 곳에 대해서 되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아. 근데요, 사실 여행을 가다 보면요. 경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네. 네, 태연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여행을 하셨고 또 경비를 절약하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에게 또 살짝 귀뜸해 주신다면. 예, 일단 그 여행에서 네. 그 여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장 큰 곳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숙소하고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는 건데 네. 그 유스 호스텔의 도미토리 같은 그런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미토리가 이제 기숙사란 뜻이죠. 그래서 기숙사처럼 한 방에 이제 2층 침대가 몇 개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어울리는 건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또 이제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만나서 또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그런 일석이조가 될 수 있고요. 또 음식 같은 경우는 현지의 그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네. 드시면은 훨씬 더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 뭐지? 그 여행자들을 위한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네. 뭐랄까 약간 그 가미가 많이 돼가지고 아. 좀 그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가격도 비싸가지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외국인들의 입맛에 좀 맞추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좀 야시장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참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태연준 씨는 뭔가 여행하다가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잃어버린다, 아니, 여권을 예.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지갑이 없어지거나 휴대폰이 갑자기 분실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황을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네. 뭐 플랜이 싹 밀리게 되잖아요. 예, 제가 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제 일생일 때 위기였는데 네. 벨기에였어요. 벨기에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유럽 여행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해서 네. 두 번째 여행지는 벨기에를 넘어갔는데 네. 벨기에에서 제 그 보조 가방 있죠. 보조 네, 가방을 보조 가방. 숙소에서 소위 털린 거예요. 아. 그 가방 안에 그 유레일 패스라고 해가지고 예, 예, 예. 그 기차 패스하고 뭐 비행기 표도 거기 있었고요. 저기 여행자 수표라고 네, 해가지고 네, 또 네, 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수표도 없어졌고 해가지고 정말 일어났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오, 어떡해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예, 것 같은데. 다행히 정말 여권은 제가 품에 지니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파리까지만 가면은 제가 네, 네. 그 만들었던 여행자 수표에 그 은행 지점도 있었고요. 네, 네. 또 한국인 민박집도 많아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워낙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그 비행기표 네. 재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가지고 이제 파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벨기에 역에서 설마. 설마. 설마, 설마. 국어를. 아, 나 또 걸어가셨다는 줄 알고. 아, 그건 예.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100유로가 제가 필요했어요. 100유로 가까이 그 비행기. 100유로요?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종일 거의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여행하는 친구들한테 딴 건 필요 없으니까 있는 동전만 달라고. 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예, 결국 100유로를 모아서 이제 파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예, 근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네.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여권을 일단 잊어버리시면 그 나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리셨을 때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네, 찾아가셔서 대사관으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시면은 혹시 그 여행 전에 여행자 그 보험을 드셨다면은 네. 그 경찰서에 가서 네. 그 폴리스 리포트라는 그런 그 신고서를 작성을 네,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 신고서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그 잃어버린 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네. 한국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분실을 하게 되면 머리가 새하얘지잖아요. 예, 저도 그 당시. 태현주 씨가 근데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태현 씨 한 곡 추천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네. 딱 여행하면 떠오르는 곡들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첫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네. 패러다이스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셔서 이 노래를 예, 추천해 주시는 거군요. 제가 여행 중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태현진 씨가 골라오신 콜드플레이의 패러다이스 듣겠습니다. 플레이의 파라다이스 들으셨습니다. 여행작가 태현주 씨와 롱굿바이스 함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어디죠? 예, 오늘의 목적지는 인도양 네. 위에 떠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네, 섬나라 네.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여행지를 추천드릴 때 뭐 좋은 풍경도 있고 또 멋진 건물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네네. 사람 사이를 여행한다고 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네.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스리랑카는 저한테 정말 너무나 순진하고 네. 예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예, 이 스리랑카도 사실 제가 어머니랑 그 세계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여기를 처음부터 가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인도라는 나라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네. 인도가 희한하게 또 희한한 건 아니죠. 그 비자를 발급받은 일로부터 3개월이 유효기간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입국한 다음에 3개월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 그 여행이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인도 바로 아래에 있는 인도 문화랑 약간 비슷하다고 네. 얘기를 들었던 스리랑카로 정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되게 태현준 씨의 여행 얘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이렇게 플랜이 바뀌면서 네. 많은 걸 더 알아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스리랑카 어떤 나라죠? 예, 말씀드렸듯이 인도양 위에 이제 떠 있는 섬나라고요. 네. 인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론티 혹시 들어보셨죠? 홍차 실론티. 네, 알죠, 알죠. 그 실론티로 유명한 나라고 그 그렇군요. 실론이 네. 그 스리랑카 옛 이름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예전에 그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 예, 그 식민지 시절 그 홍차를 재배하던 게 이제 유명해져서 실론티가 되었고, 그 실론티를 아예 이제 영국으로 수출할. 그렇죠. 예, 수출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졌었죠. 아, 그렇군요. 상당히. 뭐랄까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스리랑카만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바로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제 나라의 모양이 되게 독특한데요. 어때요? 예, 나라의 모양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에요. 아, 물방울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스리랑카 분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실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인도 밑에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불리워요. 아, 너무 낭만적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네. 모양 자체가 눈물로 생겼군요. 네. 물방울 모양. 궁금한데요. 어떤 나라일지 좀 더 알아볼까요?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죠? 예, 스리랑카는 불교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네. 나라여가지고요. 한 70%의 국민들이 이제 불교를 믿고, 네. 또 힌두교도 꽤 많이 믿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힌두교도 있고, 네. 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혼재된 나라입니다. 많이 있군요. 뭔가 종교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있다 보면 네.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 텐데, 스리랑카에서 꼭 피해야 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 스스로도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도 네. 이런 그 다양한 종교를 이제 품으실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종교마다 또 그 성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원이라든가 뭐 힌두교 사원, 불교 사원 이런 식으로 거기 들어갔을 때도 좀 예를 표하시고 가급적 사진 찍는 거는 조금 예, 아, 지양하시는 그렇죠, 게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겪은 일이긴 한데, 스리랑카 그 거리에 네. 가끔씩 그 들개들이 좀 있어요. 그 예. 떠돌이 개들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주인이 없는? 막 이렇게 물거나 이렇게 막 험악한 개들은 네. 아닌데,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잠을 같이 자고 살아가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화롭게 있으니까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피해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그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진 않지만 해를 입히거나 그런 개들은 예, 아니니까 예. 많이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물론이죠. 네,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가장 먼저 떠나볼 곳은 어디일까요? 예, 바로 콜롬보라는 도시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익숙하네요, 이름이 콜롬보. 예, 형사 이름도 있었죠 예전에. 그렇죠. 네, 콜롬보 여행은 잠시 후에 3부에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마칠 시간이네요. 어떤 노래로 2부를 마칠까요? 예. 태현진 씨, 하나. 두 번째 제가 네,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토이의 본 보야지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본 보야지가 불어로, 프랑스어로 예, 즐거운 여행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코너와. 네. 그러면 본 보야지, 즐거운 여행 되세요. 프랑스 말이군요. 토이의 본 보야지 듣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이의 본보야지 듣고 왔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들었죠? 네. 스리랑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섬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크기는 얼마나인지가 궁금하네요.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남한 그렇군요. 크기보다 조금 작은 나라였고요. 근데 작년부터 네. 스리랑카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어떻게요? 예, 우리나라 국적기가 네. 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텐데 그 콜롬보로 이제 취향을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군요. 쉽게 드나들 수가 있으십니다. 좀 더 그러면은 스리랑카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예, 아마 그 광고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던 곳이라는 카피였죠. 그렇군요. 어디에도 없던 곳. 예, 인도양 이런 카피였는데. 역시 뭔가 섬나라다 보니까 독특한 문화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면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한국에서 직항도 있고요. 네. 그러면 어딘가를 거쳐서 갈 때도 있잖아요. 네. 여행을 할 때는 네. 어디 뭐 인도를 갔다가 스리랑카를 간다거나 아니면 네. 주변 국가 볼만한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스리랑카를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도를 많이 가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스리랑카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 인도양에 인도 이제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인도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 그 아시아에 좀 저가항공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 저가항공사가 스리랑카 그 콜롬보까지 취항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동남아시아도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쿠알라룸푸르죠. 쿠알라룸푸르. 갑자기 말레이시아죠. 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이 스리랑카를 가게 됐는데 네. 한 그 저가항공사 가격으로 85달러 정도에 갔었거든요. 85달러요? 예, 좀 이제 일찍 예약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렴 가격에 이제 동남아시아도 여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네. 두 곳을 여행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 네,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네. 스리랑카에 사실 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께서 이제 방문을 할 때는 비자가 필요한데 네. 근데 꼭 한국에서 받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도착 비자라고 해서 네. 공항에 도착하신 다음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항에서 발급을 바로 받을 수 예, 있는 거군요. 공항 이제 입국 심사를 하시면서 네. 받으실 수 있는데 수수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달러 정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25달러. 예, 그 수수료만 지불하시면은 바로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그리고 네. 계획을 여행 계획을 짜셨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신다면 한번. 동남아 여행 가셨다가 스리랑카를 거쳐서 돌아오시는 네.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요. 저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듣겠습니다. bodies in the sand. Drop the cocaine melting in your hand. We'll be falling in love to the rhythm of a steel drum band. Down in Kokomo.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to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y.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행작가 태현준 씨와 함께 롱굿바이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여행지 스리랑카의 콜롬보인데요. 정말 매력적인 도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콜롬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콜롬보 굉장히 이름도 귀엽죠? 네, 콜롬보. 예, 콜롬보는 바로 이 스리랑카의 수도이고요. 네. 예, 가장 거대한 항구 도시. 아름다운 그 인도양을 또 바라보실 수 있고요. 네네. 또 그 스리랑카의 모든 경제와 또 문화가 이곳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집약돼 있는 곳인가요? 예, 볼거리로 굉장히 가득한 도시입니다. 뭔가 여행 루트를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먼저 가면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아, 예. 일단 콜롬보의 도시의 그 두 지역을 알고 계시는 그 이해하고 계시면은 여행하기 굉장히 수월한데요. 네. 그 바다 쪽 그 인도양 쪽에 위치한 그 포트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상업 지구인 페타 지구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요 두 지구를 비교해 보시는 이제 그 재미가 있으신데 포트와 페타요? 예, 포트와 페타. 네. 저는 이제 먼저 포트 지역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포트 지역에 그 인도양을 따라서 골페이스 그린이라는 엄청나게 긴 녹지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공원 같은 곳인데 네네네. 그곳에 나가보시면은 그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네. 또 이제 견학 온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상쾌한 공기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연날리는 가족들, 네. 그다음에 막 그 바다에서 뛰노는 아이들 너무 귀여운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그 노천 상점이 쭉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다음에 그 해산 요리까지는 아닌데 네. 그 해산물로 만든 과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새우 과자, 무슨 뭐 오징어 과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씹어 드시면서 바다를 구경하시면 되겠고요. 풍경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페타 지역으로 넘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업 지구인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장들과 네네. 건물들이 와, 이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열기를 막 내뿜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반대네요. 예. 포트 앞에 타지구. 그러니까 포트는 조금 여유를 느끼실 수 있었다면, 네, 네. 이 페타지구에서는 정말 치열한 삶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열정을 더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뭔가 관광객이 많거나 뭐 그런가요? 아니요, 스리랑카는 사실 그 관광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또 장점이 있는데, 네, 인심들이 너무 후하세요. 아, 그래요? 외국인들에, 예, 대해서? 예. 제가 아까 그 스리랑카를 소개시켜 드릴 때, 네, 좋은 사람들로 기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순수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여행자들이 아주 많이 찾지를 않으니까, 네, 저희가 갔을 때 그 여행자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막 와서 이제 구경을 하시고. 다른 말도 하고요. 예, 아까 그 페타 지역의 시장을 방문했는데, 네, 정말 모든 분들이 막 몰려드셔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막 내려놓으시고. 네네네. 아, 저쪽에서 이거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도, 아, 잠깐만요 하고 오셔가지고. 사진 찍자고. 아, 정말요? 예, 사진 찍자고 막 달려드시고, 막 그 채소가게, 과일가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막 손 흔드시면서 사진 되게 찍어달라고. 즐거웠겠네요. 예, 많은 마치 분들이 환영하는, 네네,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 정말요? 아, 그게 뭔가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없는 곳은 그런 또 즐거움이 있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뭘 사거나, 네, 과일이라든가 주스 같은 걸 사면은 뭐 리필이라 그러죠. 계속 주세요. 그래요. 그게 더 먹고 싶냐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더 주시고. 그게 최고 좋았던, 예, 너무, 점인가요? 예, 너무 이제 순수한 분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죠. 네, 생각해 보니까 관광객이 많지 않다 보면, 네, 뭔가 숙소라든지 뭐 외국인들을 위한 편말이 잘 돼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찾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이것도 이제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를 드릴게요. 그 콜롬보 시내에, 네, 그 YMCA라는 그 단체 아시죠? 네. 그 YMCA에서 운영하는 유스 호스텔이 있어요. 그렇군요. 유스 호스텔이. 예, 콜롬보에서 거의 유일한 그 여행자 숙소거든요. 네, 네. 솔직히 이제 콜롬보에는 이제 이렇게 사업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급, 네, 호텔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행자분들은 그 YMCA 유스 호텔에 가시면은 10,000원 안팎으로. 와, 저렴하게. 예, 거의 유일해요. 다른 여행자 숙소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지 안에 뭐 여관 같은 거 있는데, 그런데 약간의 치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저렴하게 또 주무실 수도 있고, 네, 1층에 뷔페식 식당이 있어요. 와, 아침, 예, 해결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예, 있겠네요. 빵도 있고 또 밥도 있기 때문에, 또 카레를 많이 드시니까 인도, 네네, 분들과 비슷하게 약간 향이 좀 참기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되게 뷔페 가셔서 원하시는 것만 골라 드실 수도 있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YMCA에서? 예, YMCA 유스 호텔 콜롬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찾아가 보시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모로코 저번 주에, 네, 말씀하시기에 모로코는 술을 찾기 힘들다. 네. 심지어 클럽에서도 그저 음료수를 마신다, 이렇게, 예,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혹시 콜롬보도 그런가요? 예, 모로코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슬람교라서 힘들었지만, 네, 예, 스리랑카는 뭐 술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길에 있는 뭐 작은 상점에서 막 대놓고 술을 파는 편은 아닌데, 네네, 조금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지역 맥주도 있고요. 네. 지역 맥주 제가 먹어봤는데 8%더라고요. 그 알코올 함량이. 네, 8%.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락이라는, 네, 예, 전통술이 있어요. 아, 스리랑카만의? 예, 예, 전통술이 있어가지고 술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예, 어려움이 있지. 아락이라는 술은 어떤 맛이에요? 셉니다. 아, 세요? 세고, 근데 약간 달짝지근해요. 네. 달짝지근한. 네. 궁금한데요. 향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지난주부터 유독 그 술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요? 술을, 네, 좀 늘려보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콜롬보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콜롬보 이야기 더 해보고 싶지만 또 다음 도시로 가봐야겠죠? 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아쉬움을 좀 노래로 달래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예, 또 여행하면 이 노래죠. 하림치의, 네, 여기보다 어딘가에. 아, 여기보다 어딘가에. 예, 여러분들의 여기보다 또 어딘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자. 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콜롬보를 떠나서 딴 곳으로 또 이동을 해봐야겠죠? 네. 어디가 좋을까요? 예, 시기리아라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시기리아는 어떤 곳이죠? 시기리아는 정말 유명한, 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설이 깃든 곳이에요. 어떤 전설이죠? 예, 요 전설이 조금 긴데 제가 네, 설명을 네. 해드려볼게요. 한 1500년 전에, 네. 예, 지어진 이제 거대한 바위산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네. 카사파 1세라는 카사파 1세 예 왕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이제 그 왕에 대한 전설이 깃든 곳인데요 네. 한 5세기에 그 싱할리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 스리랑카에 굉장히 유명한 왕국인데 네. 그 우리나라의 뭐 조선 어디가, 예 그 정도 되는 고려 유명한 정도의. 예 유명한 왕국인데 거기에 다투세나라는 왕이 있었는데 네. 이 왕이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왕비하고 이제 그 자식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네네. 다른 여인에게서 자식을 얻었는데 네. 그 자식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사파 1세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카사파 1세가 컸는데 그러던 중에 네. 원래 이제 왕비가 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복 동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카사파 1세가 이 동생이 나오니까 네. 그 왕이 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 이제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원래 그 왕자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오리지널 왕자가 아니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다 예.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카사파일세가 이제 만행을 저질러요. 부왕을 살해를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 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두려움에 떨다가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갈라나 그 원래 이제 왕자는 네.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네네. 이제 카사파일세는 그걸 보면서 언젠가 저 동생이 네. 자신을 해하려고 이제 복수를 하러 올 거라는 그 망상이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제 사람의 접근이 너무 힘든 네. 대초원에 네.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 네네네. 바위산을 깎고 깎아서 성을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성 안에 스스로 이제 갇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카사파 1세가 스스로요? 예, 좀 어렵죠, 이름이? 혼자서 들어갔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까지 데리고 이제 그 성에 갇혀서 네. 수도를 그곳으로 천도를 해요. 아, 그 정도로? 예, 천도를 하고 거기서 계속 그 망상이 시달리는 거죠. 계속 언젠가 올 거다. 네네. 그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서 네. 자살을 하고 말아요. 아, 그런 전설이 있네요. 예, 그런 기구한 전설이 깃든 곳이 바로 이 시기리아 사자산이라고 하는 그 바위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시기리아의 사자성이 네, 사자산이, 아직 존재한다는 예, 거죠? 그 꼭대기에 그 사자 모양의 발톱이 있고요. 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사자산이 이제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뭔가 그리고 역사가 느껴지는 네. 성이군요. 예. 성에 올라가 볼 수 있나요? 예, 성에 이제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정말 이 시기리아 이 사자산의 풍경이 너무나 멋있는 게 네. 그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접근할 수 있는 대초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정말 풀과 나무만 있는데 그 한가운데 정말 노란 바위산 하나가 딱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올라가기에도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카사파일세가 네.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기도 힘들게 되게 가파르게 길이 또 어렵게 예, 해놨을 뿐더러 그 주변에 해자를 이렇게 파놨어요. 해자가 뭐냐면은 네. 그 적군들의 그 침입이 좀 힘들게 하려고 성 주변에 이렇게 호수를 두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 호수도 이제 지나가야 되고 그 호수를 지나가면 또 그 옛날에 그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숭이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예. 이국적인 느낌이 들면서 독특할 것 같아요. 예. 초원 위에 성이 있는데 또 호수가 두르고 있고 예. 그 원숭이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성을 이제 올라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입장료가 좀 비싸요. 30달러로 30달러. 꽤나 비싼데 아무튼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이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카사파일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중간에 거울벽이라는 이렇게 벽 같은 그러니까 거울벽이라는 벽이 쌓여져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왕이 네.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두른 거예요. 아 벽을 거울처럼 두른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왕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둘러버린 거죠. 성 안으로 왕이 예. 들어가는지 또 아니면 들락날락하는 걸 안 보이게 하려고 그걸 이제 어디 있는지 예.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벽까지 만들었군요. 예, 그리고 그 벽 안에 정말 유명한 프레스코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여성분들의 모습을 이제 담은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이 프레스코화가 워낙 그 오래됐음에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아까 제가 1500년 전에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보존이 정말 잘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요 그림 때문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뭐랄까요? 풍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사자상에서. 예, 꼭대기에서 보는 그 모습이죠. 예, 이제 꼭대기까지 오르면은 말했듯이 네. 주변에 산과 초원이 정말 쫙 펼쳐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군요. 왜 주변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초원이다 보니까요. 예, 엄청나게 센 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람 그 내다보는 그 풍경이 네. 와, 여기가 대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요. 네, 왕의 고독함을 뭔가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시기리아 네. 저도 한번 꼭 가서 사자성을 올라가 보고 싶네요. 예, 전설이 너무 좀 독특하죠. 그쵸? 네, 독특하고 네. 좀 그리고 기구 있네요. 예. 기구예요, 기구에. 좀 그러면은 시기리아의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콜롬보 그리고 시기리아 다녀왔습니다. 네. 한 군데 더 스리랑카에서 추천해 주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예, 한 군데 더 가 볼까요? 네. 이름도 너무 예 이쁜 도시입니다. 캔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캔디요? 예. 이곳은 어디죠? 예, 방금 제가 싱할리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왕국의 수도였던 예 도시고요. 원래 수도였던 곳이군요. 예, 유난히 그 영국 그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예 이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불교의 성지여가지고 신성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콜롬보에서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도시예요. 금방 갈 수 있군요. 네. 근데 이곳은 캔디는 축제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네. 사탕 축제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럼 어떤 축제죠? 예, 한 여름쯤, 한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리는 네. 이제 에살라 페라헤라라는 축제인데요. 그 캔디라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성지라서 네, 네. 왜 성지냐면은 네. 그 캔디의 불치사라고 네. 그 부처님의 치아가 보관된 그 절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치아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제 불교 신자들이 모이는 성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 축제가 그 치아를 치아 보는? 치아 사리를 네. 이제 그 받드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치아 사리를 넣은 그 용기를 담은 네네네. 그 용기를 코끼리 위에 얹고요. 네. 행진을 하나요? 행진을 하는데 그 코끼리의 뭐 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뒤를 따른 행렬이 그 전통 복장을 입고 네. 각종 전통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그 행렬이 끝이 없어요. 제가 운이 좋게 딱 이때 갔었거든요. 장관이겠네요. 예, 6월에서 저... 7월 사이요? 예, 7월에서 8월 사이. 7월에서 8월 사이. 예. 스리랑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에 또 계획을 해보셔서 네. 잘 시간을 맞춰서 가보시면 이런 재밌는 축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정말 흥겨운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스리랑카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롱그바이스. 한창 여행에 빠졌는데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아, 오늘 잘 이렇게 여행을 네. 하게 해드렸는가 모르겠네요. 너무 소개 잘해주셨고요. 또 전설 이야기도 듣고 네.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에 대해서 뭔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렴한다기보다 네.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저가항공사들이 취향을 하는데 네. 그 스리랑카가 그 중동을 잇는 네. 그 저가항공사와 또 아시아를 잇는 저가항공사의 딱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네. 가지고 자유롭게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거점이 되는 곳이고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중동도 여행을 보실 수 있고 또 중동에 가시면 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뚫리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딱 그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딱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네. 자유롭게 이제 떠나실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서 또 스리랑카의 매력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현준 씨 오늘도 좋은 곳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은 롱크바이스 함께한 태현준 씨와 인사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전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샘워크의 롤러코스터 듣고 올게요.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we're together, and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Course until I'm leaving, to life it calls, it quits, and then I fall. I know there's a way to eternity in heaven, for I will say that Jesus is my truth. A smile on my face, it's that's what I'll be keeping. When all is through, I'll come on back to you. I'll come on back to you.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I'm with you and you're with 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we're together, and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Da-da-da-da.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를 걸. 습관처럼 내뱉은 말에 뜨끔했다. 나는 늘 이렇게 쉽게 후회한다. 커피 주문처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진로 문제까지 내가 내린 결정에 만족하지 못했다. 매일 만원 버스에 올라 출근하면서 통근 버스가 있는 회사에 취직할 걸 후회하고, 야근이 이어지는 날엔 연봉이 낮아도 칼퇴근하는 데 갈 걸 또 후회했다. 울적한 마음에 드라마 보느라 정신없는 엄마 옆구리를 파고들어 엄마 나 딴 회사로 옮길까 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근데 딴 데라고 뭐 다를 줄 알아. 그냥 다녀. 명쾌한 회답이 떨어졌다. 그래. 난 어딜 갔어도 같은 후회를 했을 거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저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을 뿐이지. 언제든 날 불러줘요. 내 맘은 내 눈은 늘 그댈 향해 열려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네요. 장난이라도 주우니 내게 연락해줘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맘 가진 적이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건 알지만 난 그대가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나요? 차갑게 식은 그대란 건 알지만 난 그대가 필요해요. 깊게 숨겨둔 당신의 비밀 얘기도 내게는 말해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 어쩔 수 없네요. 농담이라도 좋으니 내게 말 걸어줘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맘 가진 적이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건 알지만 난 그대가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나요? 이렇게까지 필요 없나요? 차갑게 식은 그대란 건 알지만 난 그대가 필요해요. 알아요 이런 말하는 내게 그대를 원할 자격은 없죠. 그대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난 너무나 부럽네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나요? 이렇게까지 필요 없나요? 차갑게 식은 그대란 건 알지만 난 그대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선아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캐스커의 물고기입니다. 9816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네, 언제나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죠.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좀 각박한 것 같아요. 인정하면 해답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도 사실 그래서 제 좌우명이요. 이해보다 인정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인정은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한선아님도 이제 그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든 건 사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휘성과 에일리 콘서트 3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3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고요.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2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슈어 매드니스에도 초대할게요. 2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거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 좀 소개해드릴까요? 서울 중랑구에서 손지인님이 보내셨습니다. 뜨개질 해보셨어요? 슬슬 봄이 오는 시점에 뭔 뜨개질이냐 싶으시겠죠? 아프리카에 보낼 모자를 뜨는 중입니다. 이 모자 하나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해서요. 사실 3월 초까지 다 떠야 하는데요. 계속 미루다가 이제 급하게 하고 있네요. 같은 동작을 계속 하니까 지루하고 답답해서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난생 처음 남을 위해 뭘 한다니까 괜히 책임감이 생겨서 다시 코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올 봄 누군가는 제가 뜬 이 모자를 예쁘게 쓰고 있겠죠. 신청곡은 에픽하이의 헤븐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뭐 모자, 이 작은 모자는요, 갓난아이의 체온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뜨개질을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겨울방학 숙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은 이렇게 손을 쓰는 게 어렸을 때는 공기놀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좀 어색해서 하다가 계속 코를 빼먹고 그래서 훌훌훌 풀리는 모습을 보고 험함을 느껴서 포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좋은 또 뜨개질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을 돕는다는 건 스스로한테도 참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1년 전에 고백했다가 뻥 차였던 첫사랑과 마주쳤어요. 시간이 지나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마음이 어찌나 요동치는지. 그래도 태연이 멋다이한테 미련 없다 라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했어요. 자존심 세우려고요. 근데 괜히 그런 것 같아요. 당황한 거 티났겠죠? 생각할수록 창피하네요. 저 아직 그 사람 못 잊은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첫사랑을 만나면 이런 걸까요? 신청곡은 스테이시 오리코의 스톡입니다. 네, 첫사랑과 우연히 마주친, 와, 얼마나 영화 같을까? 첫사랑과 우연히 마주치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통화한 척한 모습이 티가 났을까요? 안 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급작스럽게 휴대폰을 들면 사실 티가 났을 것 같기는 한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면 그럴 수 있고요. 지금 마음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당황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마음 복잡하게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사랑 중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주치면 저도 휴대폰 꺼내려나요? 아니 근데 마음이 요동쳤다고 아직 못 잊은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그간의 추억이나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게 좋게 마음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스테이시 오리코의 스타크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선이님도 친구들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클래지콰이의 Speechless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I can't get out of bed today or get you off my mind. I just can't seem to find a way to leave the love behind. there's been skipping in my head. I keep singing yesterday. Why we got to play these games we play? I ain't tripping, I'm just missing.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Golden, where is my soul and sense? get to you and take your hands and say, I'm so lost but feel I make no sense and still cannot do anything. (웃음) 네,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371님, 오늘 친척 동생 일기장 몰래 봤는데 역시 애는 애네요. 그에 비하면 전 순수함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동생 일기장이나 훔쳐보고 반성 중입니다. 그래도 남의 일기장 보는 건 진짜 재밌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남의 일기장 보는 거 진짜 재밌죠. 자신만의 공간이어서 혼자 독백하는 글도 써보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창피했던 일, 기뻤던 일, 좋았던 일 다 쓰게 되는데 친척 동생의 비밀을 또 알게 되셨군요. 혹시 친척 동생이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었던 뭐 이런 물건들 써놓진 않았나요? 일기도 보셨으니까 그런 선물을 한번 해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계속해서 읽으실 것 같아서요, 일기를요. 네, 5261님, 항상 남들에게 감정 표현 안 했는데 술 먹고 만취해서 속에 있던 말까지 다 해버렸어요. 후련하긴 한데 민망하기도 해요. 네, 마음에 두고 있으면 병돼요. 상대방에게 상처 줄 말이 아니라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말들이 다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 다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상대방이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직설적인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9264님, 반년 동안 짝사랑한 친구에게 고백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그의 SNS에 올라온 연애 중이란 얘기 허무하네요. 아, 고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 허무하셨겠네요. 마음이 많이 적적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고요. 9264님에게 더 맞는 인연이 있을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퀸스 존스의 I Know Korea 듣고 오겠습니다. 온 I dream you see girl. That's what I go through every day. Is this 오늘 방백. 삶을 굳이 여행에 비유한다면 나는 이런 여행을 떠올릴 것이다. 짐을 싸서 떠났다가 옆집으로 돌아오는 여행. 다시 떠났다가 그 옆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여행이라면 삶에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써야 여행의 의미를 지우는 여행기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마도 시간의 의미를 지우는 글쓰기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순서의 의미를 두지 않거나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묘사와 함께 늘 다시 시작하는 구조를 갖거나, 말하자면 중요한 계약을 위해 여행했다가 엉뚱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엉뚱한 풍경 묘사와 심리 묘사로 일관하는 여행기, 게다가 그 여행기가 중간에서 맥없이 끝나버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러고 보니 카프카의 성이야말로 삶과 빼닮은 여행 이야기인 셈이군. 출판 교정자로 일하는 임호부 씨의 서평집인 임호부의 서재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삶은 결국 긴 여행이 될 텐데 우리의 여행은 어쩌면 항상 목적지를 잘못 판단하고 경유지도 잘못 들러서 끝끝내 도착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냐는 뜻이죠. 우리 푸른밤 가족들은 오늘 여행 코너에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고 나니 우리의 여행길이 마지막 목적지를 꼭 찾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곡으로 위저의 Say It Ain't So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